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평안남도 숙천군 령동리와 금풍리를 지원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난 60년간 농장들이 끊임없는 강화 발전의 길을 걸어온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이 발의한 당정책 효율사 관철의 투쟁 기풍으로 농업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지리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그들은 강조했습니다.